남조선 인터넷통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1일 남조선의 각계 단체 대표들이 서울의 천도교 회관에서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역도 퇴진운동을 이끌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활동 성과를 총화하고 각계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5월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선거 이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퇴진 이후 남조선의 진로에 대한 토의가 광범위 진행되어 온 데 기초해서 새로운 국민운동체인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를 조직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악폐 청산과 민주평화정부 수립 등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때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4월 1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주권자 전국회의의 발족을 공식 선포하고 악폐 청산과 민주평화정부 수립,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대중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